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연은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구우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구우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구우바공화국 내각수상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가 최근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김정은 동지께서 구우바 혁명 승리 58돌세에 즈음하여 따뜻한 축하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구우바 공산당과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사의를 표하면서 두 당 두 나라 인민들과 정부들 사이의 친선 협조 관계와 연대성을 계속 강화해 나가려는 의지를 재확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형제적 인사를 드린다고 답전은 지적했습니다.